way these guys stopping me. Get familiar. Ooh, what's your name? Babylon. Just come on and play. Don't worry about money, no doubt.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groove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쳐받아야 해. 아는 친구들뿐 넘어와. 흥이 많고 사교성 좋은 애들로만. 여긴 한국이지만 서구적인 느낌 가득. 아참, 일렉은 절대 안 틀 거야. 흠뻑 가져져. I call a shower, 해 아이스 뽑기 챌린지. 저거 유망태는 누가 날까 챌린지. 키는 커서도 호기심은 미성년. 주체 못하는 바람에 주체한 fast. Hey, baby. 날 알아봐도 비라게 reaction 하지 말아줘. Out, 대신 목적이면 거도 챙겨서 낚아줘. 안목이는 누나들 want to see my tattoo. 전화기 디지타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 빠른 즉시 귀가 좋지. Don't worry about money, no doubt.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group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쳐받아야 해. 이 파리에는 대부분이 잘나가니까 섣불리 가운 잡다가 한 곳 바로 망친 쌀. 사양 말고 마셔. 그건 네 인생샷. 아무나 잡고 사진 박아도 네 인생샷. I'm intoxicated. 남녀 나눠 착석해. 음탕한 게임 하더라도 밖에서 네 댄스 오케이. 해 뜨고 네 화장도 뜨고 나 먼저 자리 뜨기 전까지 계속 그거. 다 망가지는 마당에 고사가 적은 자제해. 뜬금없는 여 얘기나 꿈이 상담은 따로 해. 흙기사 자처하는 쟤는 무슨 심보. 전화기 디지타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 빠른 즉시 귀가 좋지. Don't worry about money, no doubt.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groove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쳐받아야 해. 개념 다 차있지. 실수하지 않게 방구해 놨지. 부담 없이 노리면 돼. 아우! Don't worry.